톱스 뉴스. 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2022년 제63, 64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군단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공고문 확인 후 기간 내에 월드잡플러스에서 온라인 지원서 등 작성 서류를 제출한 뒤 소득 분위 확인 신청 후 국제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 제출은 3월 28일 월요일 17시 30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팀에 문의 바랍니다. 2022 1학기 서울 캠퍼스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금 1차 지급 안내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2학년도 1학기 한양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학부생 중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로 기존 신편입학 시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장학금을 우선 감면받은 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일자는 3월 25일 금요일 15시 이후로 한양인 포털에 입력된 장학금 수령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 날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가운데 비상상황 발생 시 대통령이 어디에서 지휘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은 이동식 지휘 차량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식 지휘 차량은 작은 버스의 크기로 차 내부의 통신망과 재난안전관리망,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져 있으며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까지 가지 않아도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 수 있다는 것이 당선인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서초동 자택에서 인수위가 위치한 통일동까지 출퇴근할 때 발생 가능한 경호, 보안상의 대책은 아직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성산대교 남단 곳곳에 콘크리트 균열 현상이 발생한 것이 YT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보도가 이뤄지고 이틀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찾아 균열 상태를 살피고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정밀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접수해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시민단체가 서울시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수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과 긴장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조윤희, 기술에 박지연,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